그림에 지쳐까지 저는 달려가 보았죠. 보라색 하늘 만났나 분홍의 시냇물 새곰새곰 진 나의 몬스터 Oh my god 그가 눈을 떠버려 우당탕탕 얼음 도망쳐 도망쳐 왠지 나 알던 곳 같아 지난 친구 들였던 것 같아 나나나나 어디 숨었니 Huff and puff, 숨이 헉헉 yeah. 네 오빠 또 내가 찾았어